이 시간에는 노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덩지가 많으신 분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의 낮과 밤. 종이 한 조각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우리는 길이 저나리. 이 땅이 화창한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고향집의 벚나무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